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파씨입니다.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2월 10일 토요일이네요. 지금 한 오후 4시경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애너님이 같이 방송을 하러 앉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너님. 안녕하세요. 애너입니다. 네, 저는 종교철학과 조직신학 공부하고 있는 티원입니다. 네, 신약 공부하고 있는 애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 네. 네. 사실, 탄핵, 투표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네. 근데, 가결이 됐어요. 네. 234표로. 네. 234.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너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탄핵이 가결되긴 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뭐, 이제 시작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쵸. 네. 네. 이제, 헌법적인 절차들을 또 따라서. 네. 이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넘을 사안들이 더, 분명해졌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산들이, 이 봉우리 하나 넘어가면 다음 산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음 산맥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헌재 결정도, 이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네.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임명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측면이 한 측면 있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지금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이분들이 네.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애너님? 박근혜가 어떤 근자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을 네네. 지금 사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네. 때도, 헌재에서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춘이 삼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거. 사전에 네.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는 무너뜨릴 수 있지만 박근혜가 혼자라면 우리가 그렇지만 박근혜를 지탱해온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뛰어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네. 유신의 잔재의 정말 끝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네. 중심에 서서 예. 중심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 뒤에 서가지고, 예. 예. 전체 무대를 장악하고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김기춘이라는, 김어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악마적이다. 김기춘이라는 사람은 참 악마적인 사람이다. 네. 김기춘이라는 악마적인 그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헌재 심판을 조정하려고 들 텐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그런 어둠의 세력들 안에서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 서로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니까. 친박들도 이번에 돌아섰잖아요. 그죠? 네. 그 친박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반절이 돌아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친박보다 더 의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기춘 주변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5차 촛불 집회 때도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방송을 하면서 네. 이 촛불 집회의 향방에 따라서 네. 앞으로 전국에 나아갈 방향이 달려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고, 예,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친박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좀 그렇죠. 마음을 네.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네.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보이는데, 네. 뭐 헌재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결국에 지금의 이런 국민적인 예, 이 통합력, 네. 예, 그리고 이 의견, 네. 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물결, 네. 이거를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네. 그 제가 뭐 댓글에도 한번 쓴 것 같은데 저울이 국민 쪽으로 지금 기울었어요. 네. 근데 한번 기울으면 사실 돌이킬 수가 없는 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기지 못할까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기를 잡았을 때, 그때 좀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승기가 또 오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승기는 기울었고, 추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잘 소통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저쪽 진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영률을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저 보수적이신 분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렇죠? 기득권자들이 이명박 때부터 또 김기춘 참 꼼꼼함에 있어서는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분들이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실 수가 있을까? 꼼꼼하게 빼먹었죠. 네. 그러니까 꼼꼼꼼꼼인데 우리도 그 악을 이기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꼼꼼함이란 역량이 필요하고 또 김기춘 같은 사람은 한번 이렇게 밟으면 싹을 완전히 뽑아놓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통진당 문제도 김기춘이 뒤에서 배후에서 다 조종한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뭐 일단 출신 자체가 네. 공안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유신 헌법을 또 초안을 잡은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정희 대표가를 거의 뭐 정말 이 정치계를 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지금 완전히 지금 떠나 계신 상황이잖아요. 이정희 대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떠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숨어 있다. 네. 아니 그래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뭐 같은 진보적이신 분들 사이에서도 네. 사실 이정희를 이렇게 블레임하는 네, 그 대선 때 징계 너 때문에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런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했죠. 사실은 동료 이 정치인들이 참 많이 외면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탓을 많이 했죠. 네. 네. 네. 근데 그것이 뭐 동료 정치인들의 탓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그 세력, 그 세력들을 탓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뿌리까지 뽑으려고 정말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밤낮 없이 노력한 사람이 저는 김기춘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성실함과 악랄함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 쪽에는 그걸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네, 우리는 약간 이렇게 예, 좀 흐지부지하게 끝낼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런데 네. 촛불 집회를 보면. 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미 안정적인 그런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위 문화가 일단 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열정이 그렇게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어제도 100만이라는 인원이 여전히 나왔잖아요. 네. 사실 탄핵이 가결이 됐으면 하루 좀 쉬자. 예. 그동안 또 7차니까 안식차로 한번 그렇죠. 많이 했다. 네, 제 7차니까 네. 네, 제 7차 안식 촛불 이런 식으로 좀 집에서 TV도 좀 보고 네. 무한도전도 좀 보고 네. 네, 좀 치킨도 시켜 먹으면서 맥주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루 쉬어도 되는데 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나온 인원들이 거의 이 4차, 5차 그때 버금가는 인원들이 예, 나와 주셨기 때문에 네. 뭔가를 증명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쉽게 네.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라에 보여준 거죠. 모든 네. 사람들에게. 네. 네. 그 참 그 국민이 명령한다라는 그 말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일 수 있잖아요. 네. 국민이라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의견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서로 다른 점들이 존재하고 네. 다양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한 의견으로 통일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런 의견들이 통일이 되었고 그게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 이 전국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씨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정말 미래 창조 과학부를 버금가는 그런 예, 공헌을 하지 않았나 네. 역설적으로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 탄핵이 가결된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또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이제. 네. 네. 그 전까지는 국민을 무시하고 개나 돼지다라고 예, 그렇게 비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국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으로 내몰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씩이나마 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조짐이 보입니다. 더 네. 밝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 보인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은 보수적이신 분들이 몇 퍼센트를 더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에. 예. 그 유권자들의 예, 그 비율이 보수적이신 분들이 더 조금 더 많았던 거죠. 네. 지난 대선부터 보면 뭐 그 전부터 이명박 때부터죠. 예. 근데 이번을 계기로 그게 약간 이제 옮겨갔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49대 51이 아니고 그래도 한 51대 49는 9 이상으로 네. 예, 더 생각이 좀 바뀌신 분들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박근혜에 국한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예,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가 그러니까, 물러나고 나면 그러니까 포스트 박근혜에 네. 대한 생각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대선에 예. 나가고 누가 대권을 잡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포스트 박근혜 이후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특별히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네. 또 종교 기관들은 네. 어떠한 각성을 할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근본적인 사고 방식의 변화가 그렇죠. 이번 촛불 혁명으로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어났었어야 했을 텐데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박근혜에 대한 혐오를 해소하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네. 박근혜에 대한 혐오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하다. 예,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냥 국한이 돼서 박근혜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안 치고 다시 보수 진영은 51.6%로 계속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 작전을 짜고 있겠죠.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만들 네, 것인가. 그걸 네.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저희 국민들이 네. 이제는 좀 각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각성이라는 네.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죠. 어떤 근본적인 삶의 네. 변화, 어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죠. 다시 말해서 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김기춘 씨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아 모르쇠로 일관했죠.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네, 그때 네. 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그 김영한 비망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장이라고 하고 동글뱅이로 해놓은 거는 비서실장 당신이 예? 얘기한 거를 받아 적은 게 아니냐. 그때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받아 적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는 회의할 때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르쇠를 하니까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거친 말을 하지 않는데 김기춘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차마 지옥이라는 얘기를 못 꺼냈지만 이 지옥 갈 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옥 갈 놈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그 굉장히 치명적인 네. 말이죠. 지옥 갈 놈아.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건데 그러니까 이 지옥 갈 놈아. 그게 포뮬러, 그게 공식인데. 네네. 그 천국을 못 간다니. 네.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어떤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렇죠. 된다. 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공동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51.6%가 박근혜를 네. 찍었어요. 왜? 안정이 좋으니까. 나 20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니까. 그게 그 값이 올라야 되니까. 네. 부동산 값이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렇죠.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이 곡물을 저장해 놓는 그 부자. 그죠? 내일 내가 목숨을 그죠? 걷어갈 텐데. 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 네. 그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사람들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일어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네. 또 한 가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게 박근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라는 한 개인에 네.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라는데 저는 정말 동의하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댓글에 올린 것 중에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그 시편 146편에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곡물 창고를 더 짓는 그 부자. 예, 근데 다음날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고 있는 그 부자와도 맥락이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기 네. 힘을 의지하는 것과,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은 어느 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처해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누군가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거다라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예수님에게 투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그 군사, 정치, 종교 모두 합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저 로마 놈들을 때려 부수고 저 밀어내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뤄야 되는데 예수는 전혀 그럴 만한 풍모를 지니지 못했잖아요. 네. 예, 시골 촌부에다가 예, 배움도 없었고 예, 그 거지보다 약간 나은 제자들을 예, 데리고 다니는 로컬 컬트 리더였잖아요. 그렇죠. 네. 시골 촌놈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수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잖아요. 네. 예. 근데 결국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기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 문화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한 90%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교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버리고 건전한 건강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박근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말이 되는 구조로 말이 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거에 정말 우리의 온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메시아주의, 네, 예. 그 메시아주의로 사실 박근혜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아우라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렇죠. 아우라가 그 네. 박정희의 부활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하고 뽑은 거고요. 아 메시아주의 그것으로 반기문을 또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주의로 이재명을 뽑을 수 있는 거고. 네. 메시아 주의로 문재인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메시아 주의란 것은 뭐냐? 그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심리는요. 게으름이죠. 게으름. 내가 나의 인생을 펼쳐 나가고 내가 주체적으로 자아 실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주체성이 깃든 의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예, 거기 저는 게으름이라는 그런, 죄 중에 하나잖아요. 기독교에서 보면. 네, 그렇죠? 아, 큰 죄죠. 예, 아주 네. 그 뿌리 깊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누우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고 누우려고 그러고 쉬려고 자려고 하고 그죠? 땅으로 돌아가려고 네, 그렇죠. 팟캐스트 그냥 하루 쉴까? 뭐 이런 네. 게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발현이 되는 게 사실 메시아 주의고요. 그 저는 이 메시아 주의가 어떤 잘못된 구원론을 사실은 기독교에 심어주지 않았나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 이 구원론이라는 게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파는 구원론이 뭐냐면 사실 게으름에 기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너의 죄는 싹 없어진다 이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네. 믿기만 하면. 네 입으로 고백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거의 공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믿으면 누군가 널 위해서 다 해놓은 거를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쵸. 굉장히 은혜스럽고 예, 좋죠.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게으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예, 호소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영적인 나약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주저앉히는 예.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에 네네네. 대한 고민을 예. 별로 안 하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한 네. 가지는 그 게으름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네.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게으름이라는 게. 편안하고 싶고. 네. 저는 이번 박근혜 사태도 근본적인 그 문제점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씨의 게으름. 그렇죠. 프로포폴 네. 맞고 드라마 보는 거죠. 네. 삶의 그렇죠. 낙이. 한숨 자고. 그렇죠, 한숨 자고. 네. 그냥 그렇게 무의도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무의도식. 밥해 오고. 요리사가 네. 밥해 네. 네. 갔다 네. 오고. 아니, 네. 6일은. 일을 하고 네. 하루는 잘 쉬고 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7일을 내내 쉬려고 하면 그건 죄죠. 그건 죄입니다. 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사실 굉장히 그 뿌리 깊은 이기심이고 그렇죠? 이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는 뭐냐면 고통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거부감. 네. 고통을 어떻게든지 피해보겠다. 어떤 고통인지 나는 피한다. 피하고 본다. 이게 뭐냐면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예, 네. 그게 바로 어떤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부각시켜서 전도하는 방법이죠. 예,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네가 믿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영불을 영영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고통의 부재를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고통의 부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원론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근데 문제가 되는 네. 것은 현실에는 늘 고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통은 항상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와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 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히나 이제 신학계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론에 네. 기반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뭐 부자 청년한테 네가 이걸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따르려는 동기가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거라면 나를 따라라. 하지만 그냥 네가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라면 나를 따르는 이 길에는 고통이 항상 있다는 거죠. 네. 예. 네. 다시 말해서 사실 기독교에서 보통 개신교에서 전하는 이 고통 부재의 신학, 고통 부재의 구원론 이거는 사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사기고. 아, 저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네. 그 예전에 이제 신정론 네. 파트를 할 때 네.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강력하게 저는 동의합니다. 네. 혹시나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으시면 네.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셔서 신정론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를 자칫 다 잃을 수 있어요. 이런. 네. 자, 어쨌든 아 좋은 얘기 나왔네요. 구원론을 우리가 사실 별로 다루진 않았잖아요. 네. 네. 구원론 한번 다룰 필요도 있어요. 네. 네. 구원론도 한번 다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김기춘은 지옥 가죠. 아멘. 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괜찮겠지만 회개하고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일원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죄하고 네. 여태까지 자기가 상처 준 모든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 사죄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라에 헌납을 하고 네 배를 갚아야죠. 네 배를 갚고 네. 그러면 약간의 네. 희망이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여태까지 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 이 그런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김경진 의원님의 말씀이 100배 옳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그 댓글 한번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방송 들으시고 엿장수님께서 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아 이거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민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중이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무혈혁명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민혁명, 촛불혁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저는 네. 정말 자랑스럽고 네. 그렇죠. 네. 국뽕을 한 사발 매 주말마다 들이키고 있어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프로포폴보다 훨씬 더 기분 국뽕이 강력하죠. 네.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의 힘에 대해서 네. 네. 또 이야기했었는데 네. 네.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이제 삼국유사 수로부인 편 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아 정말 대단하세요. 네. 우리 저 엿장수님의 이 지식은 과연 그 끝이 어디인가 예, 부지가 싶을 정도로 부지가와 말해 그렇죠. 예. 네. 아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그 유혈혁명 무혈혁명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제 이제는 우리 그 5대 혁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세계 5대 그러니까, 혁명에. 예. 그러니까 예. 저는. 한국의 이 촛불 혁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예. 이승만을 우리가 하야를 시켰지만.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네네. 네. 그쵸. 왜냐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네. 예, 참여를 했고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국민들 모두의 공감을 얻었었고 얻은 것이고 거의 모두의 네. 95% 96%에 그렇죠. 아, 이건 더 연구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네, 네. 많은 논문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떤 아주 아름다운 예로 삼아서 또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같은 방법론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 역사에서 좀 돌이켜 보면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결국에 고통받는 건 국민들이잖아.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어나서 싸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태까지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허공에 흩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여태까지는 상대적으로 국가 권력에 비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문자를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박지원은 6만 문자 폭탄으로 그렇죠. 지워버렸잖아요, 거의. 문자와 네. 카톡과 카톡, 텔레그램. 트위터, 네. 트위터 네.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그러니까 이 IT 강국의 힘이. 그렇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네. 것이 아닌가. 저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커버그. 네. 페이스북 사장. 네네. 네.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로. 네. 네. 왜냐면 이집트도 네. 페이스북 때문에 왕을 그렇죠. 대통령을 몰아냈나요? 뭐, 트위터도 그렇죠. 네, 큰 몫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서로 그렇죠. 민중들이 서로 생각을 소통을, 나누고 이야기를 네, 나눌 수 있는 계속 소통을 하고 네. 제가 우리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이크로 저널리즘 네. 네, 마이크로 저널리즘의 시대다 이제는 네, 누구나 네. 다 자신의 생각을 주류 언론 못지않게 예, 모든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각 모든 개인들이 다 방송국이에요. 이제 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팟캐스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주류 언론에서 힘은 마이크로 저널리즘으로 넘어 온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KBS 시청률이 20%입니다.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직 3% 4%라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뉴스인가요? 그런가요? 네. 공영 방송 아무튼 뭐 드라마는 네. 아직도 인기가 있을 네. 테니까 네. 공영 아니에요 공영 방송 뉴스 뉴스 예 뉴스를 아직도 그렇게 예. 본대요 아니 이제 고정 시청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지령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아 제가 지난번에 네. 듣기로는 그 한 3, 4%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애국가 시청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럼 들었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네. 저기 아까 파파이스에서 KBS 나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공영방송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찌 되었든 예, 아직까지 공영방송에 힘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울이 마이크로 저널리즘으로 이제는 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는 누가 이제 거짓말을 하면, 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거나,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하거나, 네. 이런 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기자들이 안 하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묻히고 지나간 것들이 많을 텐데, 기자들이 또 힘이 없어서 못한 것들도 있을 테고, 네. 요즘에는 네.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렇죠 아주 열일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 그래서... 김기춘이 그 최순실 모른다고 네. 계속 잡아떼는데 그렇죠. 그 주갤러에서 그렇죠. 그 잡아냈죠. 네, 주식 갤러이잖아요. 주식 네. 주식만 빼고는 다 잘한다는 그렇죠. 그 주식 그 주갤러들이 그 제보를 큰 힘을 또 네. 저기 손혜연 의원한테 했는데 손혜연 의원이 네. 그걸 박영선 의원한테 넘겼죠. 아, 토스를 했군요. 네, 그래서 네. 박영선 의원이 이제 발의를 이제 질문을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들통이 난 거죠. 네. 아, 요즘에 그 저기 청문회 국회 네. 청문회 하는 게 분통이 터지면서 또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계속 네.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돼요. 이렇게 네. 뭐 JTBC나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올리잖아요. 네네. 아우 그 뭐 한 시간은 그냥 후딱 가더라고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그 고영태, 네. 고영태나 뭐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매력적이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좀 인간적이죠. 인간적이고 네. 왜냐면 고영태가 누구 또 뭐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은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뭐 저는 우리 재홍이 네. 너무 실망했어요. 누구야? 이재용 부회장. 아, 이재용 부회장? 네. 아, 뭐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뭐 그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걸로 계속 뭐 대답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뭐 개 돼지들과 상대하기가 싫었던 건데. 네. 그런 가운데서 참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네. 다시 우리 댓글로 돌아와서 네.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애너님이 전기파 댓글 시상식을 나중에 한번 하자.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엿장수님이 아 좋다. 본인은 분위기 메이커상을 네. 받고 싶으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해야 뭐합니까? 이미 네. 다 상을 휩쓸고 계신 거고, 우리가 시상식을 하면 재밌겠죠. 네. 너무 혼자 다 드실 것 같아서, 네. 다른 청취자들 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레오바오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조율편 잘 들으셨다고 네. 네, 하셨고 그 아이로에 대한 해석 네. 네, 아이로에 대한 해석이 뭔가요? 그 있잖아요 저번에 그 노아의 시대 때 네. 그 홍수가 사람들을 데려간다 네. 그게 아이로 아 네네 네. 그 영광교회 팟에서 최근 편들 중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아, 그 저기 원어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아, 저는 아이로가 사람 이름인가 해서 내가 모르는 인물이 있구나 네. 이랬는데 그게 지난주에 아니었군요. 네. 방송한 내용인데 벌써 네. 다 까먹었죠. 까먹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저도 잘 까먹는데 깜빡깜빡합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이라.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 해석 이야기 해주셨고요. 예, 저희 칭찬을 또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칭찬에 약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9일날, 네. 예, 그, 표결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계속.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 티어님께 문자를 보내던가 네. 전화를 하던가 좀 통화를 하던가 네. 뭐 만나서 뭘, 차를 한잔 하던가. 뭘 해야 되겠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댓글 하나 남겼어요. 아.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저도 막 네. 하루 종일 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티어님을 만나야 되나. 네. 이랬는데 이제. 그러게 말해요. 기쁜 막. 소식을 들었죠. 우리가. 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티어님을 만나서 또 치킨을 먹고 해야 되나?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을 티원님도 저한테 안 했고 네. 저도 안 했잖아요. 서로 할 말은 없죠. 네. 근데 그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엿장수님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이거 보셨어요? 제가 위에 거는 봤는데 이 밑에 아, 또 네. 있는지 몰랐네요. 아, 이 밑에 네. 이것도 강아지 영상인가요? 네. 강아지입니다. 네. 이거 하나 위에 또 있어요? 예. 네. 다른 네, 또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네. 이거 강아지 영상인데. 네. 너무 예뻐요, 강아지가. 그렇군요. 네, 그 엄마, 아빠 강아지. 아, 그거 맞네요. 제가 이거 네. 봤어요. 네. 엄마, 아빠 강아지랑 아기 강아지랑 셋이서. 네. 노는 모습이 그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들 체크해보시고. 자, 다음 댓글 소개해주시죠. 예. 다음 댓글은 이제 또 엿장수님께서 남겨주신, 네. 댓글인데. 우리 엿장수님이 그동안 이제 뭐 하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농민이라고 네.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원래. 그랬었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 댓글에서 이제 이명박근혜 독재 정권 치하의 정치 검찰에 의해 거의 5년을 네, 시달리셨다고. 예. 네. 근데 이제 탄핵 가결로서 조금이나마 네, 그 마음이 좀 위로가 됐다. 네, 그래서 이 엿장수님 참. 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 때 각각 이제 이명박, 박근혜 예, 쪽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이걸로 걸어가지고 예, 고통을 받으셨다. 예, 이거를 이제 나눠주셨어요. 그동안 이제 글을 이렇게 쭉 저희가 보면서 네. 아, 엿장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아, 이런 거 뭐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예, 그 칼럼니스트로 또 활약을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통 사람의 글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문 칼럼니스트의 네. 전문 선동 글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용기 있게 정의를 부르짖으셨던 네. 네.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통을 그렇게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또 정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오히려 엿장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아,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천국 가실 분이죠, 이러면. 네. 여기 애초 처벌당할 각오였으므로 두려움 없이 썼고 후회는 없다. 다만 내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종북 땡땡 취급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쓰라를 따릅니다. 바로 그 상처를 나는 이곳 전기팟에서 깨끗이 치유받았다. 저는 여기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네. 울컥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저희가 엿장수님께 많이 도움을 받고 네.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네. 호흡기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프랑스어 공부한 거 아시니까 프랑스어로 또. Merci beaucoup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상처를 나는 이곳 전기팟에서 그냥 치유받았다. 깨끗이라는 단어가 없었어도 울컥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깨끗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울컥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네. 네. 역시.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같은 생각을 네. 하는 사람들이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네. 정말 큰 치료의 힘이 있고 네.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you are not alone. 그렇죠. 예. 그러나 네. you are alone, alone이죠. 마이크로 저널리즘. 그러나 예. you are not alone.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예.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랬고 그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대림절 묵상집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참 평화를 네, 만드는 사람들에서 이제 나온 그 대림절 묵상집을 요즘에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 티원님 모범적이십니다. 아, 뭐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네. 활용하고 있어요. 적극 네. 평일 날엔 보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네. 그 시편 146편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 시편 146편은 사실 이사야서 이제 61장과 또 53장 또 마태복음의 말씀, 또 누가복음의 말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메시지를 읽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새로 오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 예. 좋죠. 지금 이렇게 따옴표로 적으신 내용이 네. 이렇게 paraphrase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혔다.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는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의 해석입니다. 네, 읽어주시죠. 너희는 너희의 삶 속에서 억누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가 너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정의롭게 살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마음이나 육신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불의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어라. 육신이 갇힌 것, 그도 갇힌 것이지만 영적으로 갇힌 자들은 더한 고통을 겪는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여라.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옆 사람의 각성과 열린 마음 자세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야 모두 함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어 함께 선한 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며 개나 돼지 만도 못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살아라. 선한 것을 사랑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지켜주고 고아와 과부와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내몰린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그러나 악인의 길은 미워하라. 이렇게 읽혔어요. 네. 예.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 아이패드로 작성을 해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타가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유진 피터슨이 네. 메시지라는 그 그렇죠. 성경 번역본을 썼잖아요. 네. 거기 서문에 한 얘기가 목사의 평생 할 일이 성경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러네요. 통해서 네. 평생 하려고 했던 일을 이 번역을 통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패러프레이즈를 아주 이 시대에 맞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의 삶의 예, 모토로 삼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에는 예, 이 중에 정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홍상태 목사님께 깨알 감사.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최근 8년인지 모르겠네요. 크게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함께하는 세상 30님, 제주도에서 또 메시지 주셨는데, 예. 엿장수님 팬이 생겼어요. 아, 무슨 이거 뭐, 그렇죠. 피라미드도 아니고. 네. 젊었을 때 농담이고요. 이야기를 네. 잠깐 해주셨는데, 예. 예. 89년도에, 네. 아, 그때 뭐, 한창, 예. 학생 운동에 전성기죠. 네. 네, 80년대. 후반이면 그래도 약간 좀 이제 끝나갈 때긴 하지만, 대학 총학생회에서 신입생에게 나눠줄 다이어리를 발주받아, 내용의 임수경 씨 이북 활동 사진을 삽입해 책을 만들어 납품하다가, 검열에 걸려서 수배를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도망쳐 오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아, 그래서. 제주도에, 예, 살고 계신다. 이제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박근혜도 타니까. 슬슬 올라오셔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세상 30님. 예. 또 이런 일들을 또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우리 함께 하는 세상 30님, 또 엿장수님, 이런 분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과 피가, 탄핵이라는 결과까지 또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다 밑거름이 된 거죠. 네.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예수님이 오신 게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평화를 전한다는 것이 그리고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냥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같이 아우르면서 살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정확했어요. 정의롭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바꿔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에 없는 이유는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없어져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아이덴티티, 예, 이 자기 자 뭐라고 그러죠? 자성, 정체성. 정체성,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런 똑같은 네. 데자뷰를 네, 느끼네요, 지금. 그렇죠. 아, 요즘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아니요. 한글 단어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헷갈리고. 네, 지금 네. 또 시험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라. 네. 영어책만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계속 영어책만 보고 있어서 한국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맞아요. 예. 네, 딱 이날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죠. 그렇죠. 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예, 네, 아무튼. 네. 그런 자신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러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투신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구원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한다면 네. 구원의 척도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또 칼을 주어서 뭐 아비는 뭐 아들과 싸우고 네. 예, 서로 가족 안에서 분란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그 공리를 위한 삶,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위한 삶, 공공의 선을 위한 네,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공의 선을 위해서 네. 내 가족과의 이견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촛불집회 나가고 싶은데 그 배우자가 나가지 못하게 해서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이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분이랑 살다 보니까 사람 구실을 해야 될 때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아. 한글을 제가 읽었어요. 야, 그거 참 예. 와닿는 말이네요. 사람 근데, 구실을 못하게 된다. 아,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네. 나오는 게 그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네. 그게 정말 공동체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냥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최소한의 역할 이상이지만 훨씬 더. 근데 그것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무릎쓰고 만약에 나가는 게 나가면 그거는 사실은 가족 간의 불화를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개인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봐요. 구원 천국과 지옥은. 네. 뭐 그건 나중에 정말 아, 나중에 우리 구원론 한번 다루면서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믿음과 행위,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아,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 그럼요. 의미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네. 간다는 얘기는 그 SF 소설을 읽고 네. 나 달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바라던 네. 세우려고 했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길인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허공에 울리는 그냥, 예, 꽹과리 소리와 다름이 없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단도 또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 구원론 때문에. 구원론 때문에. 예. 아, 참. 예. 안타깝습니다. 구원론 예.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 막 시비 붙고 이런 걸 보면은 참. 그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이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이랑 싸우는 그런 느낌. 적절한 비유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우리 칭찬을 또 저희 칭찬을 좀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변에 작은 교회 알리는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네. 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교회의 작고 큰 규모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네, 그 교회가 성공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네. 네, 그리고 그 교회가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인기가 별로 없으셨거든요. 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네. 아무튼 작은 교회가 저는 훨씬 더 지금 현재 많이 정체되어 있고 또 기득권의 어떤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교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들 본인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넓고 멸망하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를. 아, 그렇죠. 예, 저는 네, 적절한 비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본인들도 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가늠해 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too late.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쪼개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네. 저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그 대형 교회들이 쪼개서 나눠져야 돼요. 네. 네, 작은 규모로.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네, 뭐 아니 우리들이 저는, 네. 모여서 네. 무너지지 않을 성을 쌓자. 네. 하늘까지 닿자 이거거든요. 우리만. 네. 어? 근데 사실 굉장히 오만한 자세죠.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저널리스트들이다 사실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 대 팟캐스트 이런 구도를 좀 적용을 해봤을 때 대형교회는 공영방송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소형교회들은 이제 팟캐스트 네. 진행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못된 메시지를 내보내잖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대형교회가 네. 공영방송이라면 네. 공영방송이 이 정부와 완전히 독립돼 있으면 분리돼 있으면 공정하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요즘 보니까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도 전에도 뭐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야기하고 인원 동원, 다시 말해서 박사모 인원 동원, 박사모 집회 인원 동원을 하기에 가장 편리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쵸. 나갑시다. 하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구도로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뉴스앤조이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김상환 목사가 지도자가 이익 챙기고 자기 사람 챙기면 안 돼. 국가 조찬 기도회장 이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 지금 와서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 네. 문재인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반기문을 띄워주기 네. 위해서 반기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박근혜를 뭐 비하하는 뭐 비하가 아니고 이제 비판하는 얘기였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사람이.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땅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내실 지도자를 속히 세워주소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주시고, 통일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이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 요셉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반기문인가요? 지금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살짝 들었어요. 네. 타지에서 그, 이집트, 애굽의 총리. 총리를 했던. 애굽이 네. 만약에 UN이라면. 네. 반기문의, 반기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분이, 권력과 명예욕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네. 본인이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뭐 아들한테 또 네. 교회 또 물려주려고 네. 사전 작업을 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또 넓은 대로로 한참 가신 분이. 그러니까요. 좁은 길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분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흡사 반기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에서 설마 우리가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 한 지도자가 정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다스려 주소서. 그렇죠. 이 생각을 주소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사실은 네. 메시아 신앙에서 벗어나자. 이게 성경의 기조랑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요한 네. 1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무도 아비라고 부르지 말고 너희 중에 지도자는 그리스도고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뿐이다. 네.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요한 1서의 그런 논조거든요. 네. 예,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메시아 탈 메시아 사상. 네.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자리에 홍문종 의원이 오셨대요. 네.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예. 저도 뭐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긴 한데. 그래요?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1200만이 믿는데 왜 힘든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예수 믿는 역할을 다하는가? 심히 부끄럽다. 국회의원 300명 중 120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어려움이 이렇게 많고 어지러울 수 있는가? 누구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향기가 나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달라. 씩씩하게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교묘해요. 네. 네,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삶의 궤적을 살펴봤을 때 네.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예수 향기는 과연 무엇인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좀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 보셨나요? 박근혜가 예수를 영접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예수가 맞나요? 아니, 뭐, 예수, 그렇죠. 예. 그 탄핵 이후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성이이고 이름이 예수씨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 박근혜, 뭐 그 계속 그 구국 기도회가 그런 네. 쪽으로 좀 포인트를 갖고 했었죠. 그렇죠. 박근혜가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박근혜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얘기를 하면서 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예, 우리가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더라고요. 네. 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어지러움이 많은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인가 네, 그런 질문이 먼저 들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것도 질문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문제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믿는가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은 칼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 칼을 어떻게 던져요? 조준에서 던지나요? 아, 그렇죠. 잘 던져야죠. 조준에서 칼을 네. 던지나 아니면 칼을 풍선으로 던져야죠. 아, 칼을 네. 내려놓는 건가요? 아, 아니죠. 칼을 던져야죠. 칼을 던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헷갈렸어요. 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네. 말이 칼이다. 말. 네. 말로 조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의를 위해서 나서야 돼요. 네. 네. 근데 기득권 세력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해주고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과연 받으실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기사도 읽고 또 댓글도 읽고 또 우리 탄핵 가결 이후에 또 생각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또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상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텐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누가 우리의 새로운 메시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겪었잖아요. 박정희 때도 겪었고 이승만 때도 겪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겪은 일은 또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 그 전에는 이명박도 사실은 메시아의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경제를 예,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메시아 사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를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시간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생각보다 악의 그 뿌리가 상당히 깊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딱 한 40일 싸운 거거든요. 예, 한 40일? 네. 예, 11월부터 지금까지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 사실 싸운 거예요. 네. 근데 아주 큰 성과를 얻었다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 큰 성과일 수 있고 우리가 축배를 들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죠. 예, 하지만 그 아직 깊숙이 뿌리 박힌 여드름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예, 겉은 우리가 뜯어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또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쵸. 이 뿌리를 뽑지 못하면 그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변화가 이번에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실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약간 꼭두각시가 된 느낌? 예,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표를 던지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심정적인 영향을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용법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익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뽑아놓고 방치했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간접 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는데 네. 간접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 저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똑같은 얘기이고 다른 월딩일 뿐이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만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이 정도의 참여율만 있으면 이 뿌리가 언젠가는 뽑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네, 사실은 친일 청산해야 됩니다. 네, 아니 정말로. 네, 네, 그렇죠. 좀 이번 기회에 네, 그런 일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울추가 기울어진 상황을 기뻐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네, 확실하게 이제는 어떤 영구적인 그런 변화와 그런 치료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절기상으로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네.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예, 주간인데 사실은 이때 우리가 더 주의할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다. 예. 네. 근데 우리가 대림절에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들 이 대림절 기간을 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예.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예.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네. 할 말도 다 떨어졌는데. 네. 네. 예. 저희는 또 한 주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만감을 시리즈물로 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그동안 이제 비상시국, 네, 비상시국. 네, 방송이었는데 네, 본격 정치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네. 아, 종교 팟캐스트로 빨리 네. 바뀌어야 돼요. 네, 저희가 뭐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네, 이제 다시 본연의 또 이런 시국에서 근데 이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네. 이런 시국인데 네, 저는 뭐 전혀 후회는 없고요. 네. 청취자들이 떨어져 나갈 망정. 네,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